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이요 말이다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저곡에 남아 있으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여기가 내 사는 저곡이여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이요 그대가 굳고 난 것은. 이상으로 너레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